50 languages. 26. 26. 26. في الطبيعة. 자연에서. 자연에서. أترى ذلك البرج؟ 저기 탑이 보여요? 저기 탑이 보여요? أترى ذلك الجبل؟ 저기 산이 보여요? 저기 산이 보여요? أترى تلك القرية؟ 저기 마을이 보여요? 저기 마을이 보여요? أترى ذلك النهر؟ 저기 강이 보여요? 저기 강이 보여요? أترى ذلك الجسر؟ 저기 다리가 보여요? 저기 다리가 보여요? أترى تلك البحيرة؟ 저기 호수가 보여요? 저기 호수가 보여요? يعجبني ذلك الطائر. 저 새가 좋아요. 저 새가 좋아요. تعجبني تلك الشجرة. 저 나무가 좋아요. 저 나무가 좋아요. تعجبني هذه الصخرة. 이 돌이 좋아요. 이 돌이 좋아요. يعجبني ذلك المتنزه. 저 공원이 좋아요. 저 공원이 좋아요. تعجبني تلك الحديقة. 저 정원이 좋아요. 저 정원이 좋아요. تعجبني هذه الزهرة. 이 꽃이 좋아요. 이 꽃이 좋아요. أجد هذا جميلا. 저게 예쁜 것 같아요. 저게 예쁜 것 같아요. أجد هذا ممتعا. 저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أجد هذا رائعا. 저게 멋진 것 같아요. 저게 멋진 것 같아요. أجد هذا قبيحا. 저게 못생긴 것 같아요. 저게 못생긴 것 같아요. أجد هذا مملا. 저게 지루한 것 같아요. 저게 지루한 것 같아요. أجد هذا مرعبا. 저게 끔찍한 것 같아요. 저게 끔찍한 것 같아요.